지내는 두 사람이 걷던 이 길을 이 밤에 나 혼자서 걸어가는데 아프도록 외로운 나의 가슴을 소리 없이 적셔주네 쌀쌀한 밤비 끝일 줄을 왜 모르나 이 눈물처럼